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65회 아카데미 수상식 그 뒷얘기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 시간 엮어드립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영화 비틀주스 중에서 데이어 헨리 벨라폰테입니다. 망우일동 염혜승씨, 인천의 연희씨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비틀즈스 중에서 해리 벨라폰테가 부른 데이어였습니다. 철저히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행사. 이런 비난 속에서도 미국 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영화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현재 시각으로 3월 29일 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반에 걸쳐서 아주 화려하게 거행됐습니다. 당초 5편의 후보작 중에서 9개 부문 후보로 오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할 자, Unforgiven과 영국 출신 감독 제임스 아이보리의 Howards End, 이 두 작품의 주요 부문 수상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결과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어,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Tonight we dedicate our efforts to the women who make the magic. This year, 36 women have been nominated in 12 categories. That's not equality yet, but it's progress. Today, in every aspect of making...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아카데미 협회장인 로버트 레메의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로버트 레메는 인사말에서 특히 영화 분야에 있어서의 여성의 공헌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65회 아카데미에서도 12개 부문에 36명의 여성이 지명됐습니다. 이런 인사말로 시작이 됐죠. 이어서 지나 데이비스가 나와서 용기 있는 여성을 그린 그런 영화들을 소개했습니다. It's a wonderful night for Oscar, Oscar, Oscar. Who will win? Will win. The nominees for Best Picture are... See him tango across the floor. Watch him drink and hear him roar. He's drunk, he's blind, and yet he drives. So how the hell is he still alive? And of a woman, W-O-M-A-N, ooh-ah! Say it again.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는 빌리 크리스탈의 목소리인데요. 오늘 총사회를 맡은 빌리 크리스탈은 이렇게 다섯 편의 작품상 후보를 가사로 집어넣은 노래로 한바탕 관중을 웃긴 다음에 본상 시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수잔 서렌든과 팀 로빈스 부부가 발표한 편집상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가 받았고요. 이어서 배우 잭 파란스가 조연 여우상을 발표합니다. For the best performance by an actress in a supporting role, the Oscar goes to... And the Oscar goes to Marissa Tomei in My Cousin Vinny. 하워즈 앤디의 연기파 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와 우디 앨런의 영화 남편과 아내에서 열연한 주디 데이비스를 제치고 조연 여우상은 내 사촌 비니의 마리사 토메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녀의 수상 소감 들어보시죠. Thank you so much. This is such a great honor to receive this in this year when we recognize and celebrate and honor women. Of course, I owe many, many thanks to the cast and crew of My Cousin Vinny, especially Mr. Joe Pesci for his endless support. 특히나 같이 공연했던 조 페시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 사촌 위니는 조 페시가 주연한 코미디 영화죠. 국내에도 개봉됐었지만 일주일 만에 간판을 내린 불운한 영화입니다. UCLA 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빌은 캘리포니아로 가던 도중 우연히 들른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됩니다. 다급해진 빌은 변호사가 된 지 6주밖에 안 된 신출내기 사촌형 위니를 변호사로 선임하죠. 이 때문에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 이것들이 많은 웃음을 선사했던 영화죠. 마리사 토메이는 이 영화에서 조 페시의 애인 역을 맡았었는데요. 판결을 뒤엎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 사촌 비니 중에서 듣습니다. Something's Wrong,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hank you. The nominees for Best Supporting Actor are Jay Davidson in The Crying Game, my... 이어서 조연 나무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상은 진 해크만에게 돌아갔습니다. 70년대 미국의 뉴 시네마를 대표하는 배우로 손꼽히죠. 진 해크만은 71년 영화 프렌치 커넥션으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오스카를 손에 쥐었습니다. 수상작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그는 유명한 총잡이였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 시골에서 보안관을 맡고 있는 초로의 건맨이었죠. 자신보다 뛰어난 총잡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총을 가지고 자기 마을에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보안관. 폭력에 대항하는 또 다른 그의 폭력은 광기에 가까운 것이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성격파 배우 리차드 해리스, 그들과 맞붙은 그의 연기가 정말로 불꽃을 튀는 작품이었습니다. 진 해크만은 수상소감에서요,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Especially to Clint, who kind of made it all possible for me and for everyone else in the film.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I'd like to dedicate my part of this evening to my uncle, Orrin Hackman. He was a wonderful guy, too. Thank you very much. 이어서 분장상은 드라큘라에 수여됐고요. 지난 1월 20일 64세로 세상을 떠난 오드리 헵번에게 아카데미는 당초 예정대로 특별상인 진 허숄트 인류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늙어서 아프리카 귀하 난민을 위해 여생을 바친 땅의 천사이기도 한 그런 오드리 헵번이었는데요. 수여자는 로마의 휴일에서 같이 공연한 그레고리 페기, 오드리 헵번의 아들 존 페러에게 그 상을 주었습니다. 아들인 존 페러는 어머니 대신한 수상소감에서 유니세프에 감사의 말을 돌렸죠. 그 실황 들어보시죠. Thank you, Greg. On behalf of my mother, thank you,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colleagues and friends, for such a beautiful honor. Thank you to all who wrote and thought of her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Thank you, Connie, Doris, and Hubert, for being such good friends. And Gracia, Lukita, wife Lila, and my brother Luca, for completing the circle of love. Thank you, UNICEF. One of the great voices of the century, Plácido Domingo.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영화 만보킹 중에서 Beautiful Maria of My Soul, 플라시도 도밍고가 시상식장에 나와 직접 부릅니다. deseando compartir el sentir de este vivir en las olas de este mar. Sueño en la eternidad, con cada luna vendrás, con la marea. 계속된 본상 수상에서 외국어 영화상은 프랑스 영화 인도차이나, 미술상은 하워즈엔드, 음향효과상은 드라큘라, 시각효과상은 죽어야 사는 여자, Death Becomes Her에게 돌아갑니다. 이 시각효과상은 매년 SFX, 그러니까 특수효과가 뛰어난 작품에게 그 기술 발전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인데요.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금방 그 그림이 떠오르실 거예요. 목이 정반대로 돌아가서 등을 내려다보던 메릴 스트립이라든지 또 총을 맞아서 배 한가운데 뻥튀기 가자만큼 그렇게 커다란 구멍이 뚫린 골디혼. 그녀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을요.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 참 신기하게 여겼었는데요. 블루 스크린과 컴퓨터에 의한 합성 촬영이라고 하죠. 자,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영화 보디가드 중에서 Run to You, I have nothing을 시상식장에서는 나탈리 콜이 메들리로 불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everything that you do. And everything that you do. Oh, I don't really need to look very much farther. I don't wanna have to go where you don't follow. I won't hold it back again. This passion inside can't run from myself. There's nowhere to hide. 좀 색다른 느낌이 드셨죠? 나탈리 콜이 불렀으니까요. 아, 보디가드 중에서 Run to You, I have nothing 메들리로 들으셨는데요. 경기도 파주 금촌읍의 황성현 학생, 이 신청곡을 나탈리 콜이 부르니까 어떠셨어요? 시험 끝나고 좀 편안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명예상은요. 거장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은 이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영화에 자주 콤비로 등장했던 소피아 로렌과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이 상을 그에게 건네줬는데요. 이때 그는 기립박수를 받았죠. 이어지는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의 음악상은 알라딘의 알란 맨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색상과 각본상, 이 두 상의 발표는요. 뉴욕을 라이브로 연결해서 그곳에 나온 앤벤 크로프트, 더스틴 호프만 이 두 사람이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두 사람 영화 졸업에서 같이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실황 잠시 들어볼까요? It's pleasant to report that another woman joins her sisterhood with one of this year's nominations for best screenplay based on material previously produced. Or published. Thank you. These nominations are Peter Barnes for Enchanted April based on the novel by Elizabeth von Arnim. 이 앤벤 크로프트는요, 지금 나이가 꽤 됐을 텐데도 그 졸업 때 그 요염한 유혹적인 유부녀의 목소리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자, 각색상은 하워즈 엔드가 받았고요.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그러니까 각본상은 영화 크라잉 게임이 받았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최대 화제작이 된 작품이죠. 영국 감독 닐 조단의 크라잉 게임. 하지만 역시 예상대로 아카데미의 보수성에 부딪혀서 각본상 하나만 수상했습니다. 자, 그 실황 한번 들어보세요. And the Oscar goes to Neil Jordan for the Crying Game. 각본상은 크라잉 게임을 직접 쓴 닐 조단 감독이 수상하죠. 이 닐 조단 감독은 영화 모나리자 등 아주 충격적인 영상으로 재능을 인정받아왔는데요. 이번 크라잉 게임은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이후 가장 놀라운 드릴러 형식의 영화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죠. 테러가 쉬지 않고 발생하는 북아일랜드를 무대로 운명적인 인간의 만남과 증오, 그리고 사람과 공포를 그리고 있는 크라잉 게임. 북아일랜드의 지하 조직 IRA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충격을 안겨준 영화라고 합니다. 자, 크라잉 게임 중에서 보이 조지가 부르는 The Crying Game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된 녹음상은 모이칸족의 최후 라스트 모이칸이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의상상은 까트린 드누브가 발표했는데요. 지금 그 목소리 들리고 있죠? Behind the cameras there was a woman who showed them all how to dress. In 1000 film she dressed the screen red. 영화 드라큘라에서 의상을 담당한 일본인 에이코 이시오카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상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영화죠. 영상의 아름다움이 곧 감동으로 다가오는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게 돌아갔습니다.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면서 반짝이는 물결, 그 계곡을 둘러싼 수만 가지 색깔의 나무와 꽃들. 흐르는 강물처럼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이 화면 가득 넘쳐흐르는 영화였었는데요. 촬영감독 필립 루이스는 루스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필립 루스로는 이 자연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테크닉은 절대로 쓰지 않고 자연 조명 그리고 햇살만으로 화면을 만들어 나갔다고 하죠. 정말 촬영상 수상이 마땅한 영화였습니다. 노래 들을까요? A river runs through it.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안소니 홉킨스가 주연 여우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하워즈 엔드의 엠마 톰슨에게 돌아갔습니다. 92년은 엠마 톰슨의 해라고 불릴 만큼 그녀는 상복이 많은 배우죠. 92년 한 해 동안 전미 비평가협회, 뉴욕 비평가협회, LA 비평가협회에서 그리고 지난 1월에 열린 50회 골든글러브에서는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해서 현재 92년 최고의 여배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영국 영화계에 자긍심을 안겨주는 똑똑한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마 톰슨은 역시 같은 배우이자 감독이기도 한 케네스 브레너와 부부사입니다. 두 사람은 케네스 브레너가 감독한 헨리 5세의 환생, 데러겐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죠. 지성과 정열이 합쳐진 연기 스타일. 이것으로 벌써부터 엠마 톰슨식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있는 엠마 톰슨인데요. 하워즈 엔드, 이 영화에서 교양 있고 지적이면서도 자상하고 분별력 있는 독일계 여인 마가렛 역을 맡고 있죠. 마침내 한 남자의 인간성을 변화시키게 되는 훌륭한 여인의 역입니다. 자, 이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에이즈 기금 모금 활동으로 또 특별상 진 허숄트 상을 받게 되고요. 이어서 주연 남우상은 조디 포스터가 발표합니다. 오스카 goes to Al Pacino in Scent of a Woman. 1년 만에 살을 쫙 빼고 날씬해진 조디 포스터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대부 2를 비롯해서 6번이나 아카데미에 도전을 했지만 매번 고비를 마신 알파치노가 결국 7번 만에 6전 7기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장마다 그는 신내린 연기자다 이런 호평을 들어왔는데요. 수상작 여인의 향기, 센터 오브 워먼에서 그는 맹인이 된 퇴역 장교 역을 맡았었죠. 좀 시적이고 철학적이면서도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프랭크. 맹인보다도 더 맹인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찰리에게 무대의 크기를 물어본 다음에 젊은 여인을 리드해가면서 탱고를 추는 장면은 그야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압권이죠. 자, 그의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Now, recently, a young girl came up to me. I was at a function for the South Bronx, which is where I'm from. And she said that I had encouraged her. And that's not necessarily by my work, but just by the fact that we came from the same place. 수상자들 중에서 알파치노가 제일 수상 소감을 길게 말했는데요. 마음 뭘 떨어뜨리기도 하고 부시럭부시럭 뒤지기도 하고 안경을 쓰기도 하면서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브롱크스에 사는 한 불우한 젊은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여성에게 나는 용기를 불어넣어줬는데 그녀를 아직까지도 못 잊는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자신이 훗날 아주 자랑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영화 속에서 탱고를 추던 장면에서 나온 곡 Boruna Cabeza 듣겠습니다. The Oscar goes to Clint Eastwood for Unforgiven. 방송 첫머리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상은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또 작품상은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미녀 탤런트들이 대통령 후보를 한 명씩 한 명씩 인터뷰했던 것처럼요. 다섯 명의 스타들이 나와서 다섯 편의 작품상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A Few Good Men은 캐시 베이츠가, Howard's End는 오피 골드버그, 또 다이안 키튼은 Crying Game을 소개를 했고요. 안젤리카 휴스톤이 용서받지 못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인 폰다가 나와서 Scent of Woman, 노인의 향기를 소개했네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화려한 경력에 비해서는 상복이 없는 영화인의 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번 아카데미는 그에게 그간의 수건을 모두 풀어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감독, 작품, 나무 조연, 편집상을 상한 용서받지 못한 자.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제작하고 감독하고 주연까지 했으니까요. 아, 오랫동안 총을 버렸던 건맨 머니가 다시 바운티 헌터로 변신하고 또 자기 친구를 죽인 사람들은 모두 쏴 죽인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하지만 단순한 서부극의 부활이 아닙니다. 화면 가득 건맨의 고뇌와 후회가 넘쳐흐르는 오히려 고전적인 서부극이 지닌 신화를 철저히 부숴버리는 그런 작품이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자신에게 성공을 가져다준 서부극에 유난히 애정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그 서부극의 신화를 비판하는 또 다른 서부극, 그러니까 수정주의 서부극을 통해서 비폭력, 반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자고요. 이 작품상은 잭 니콜슨이 발표했는데요. 실황 한번 들어보시죠. Jack. Thank you. Thank you. Well, it has been a long night, so let's cut past the chase to the outcome. For Best Picture, the nominees are The Crying Game, Stephen Woolley, producer. A Few Good Men, David Brown, Rob Reiner, Andrew Scheinman, producers. Howard's End, Ismail Merchant, producer. Scent of a Woman, Martin Brest, producer. Unforgiven, Clint Eastwood, producer. And the Oscar for the Best Picture of 1992 goes to Clint Eastwood. Unforgiven.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 작품상의 수상 소감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가 나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영화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렸는데요.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대 그 어머니는 흐뭇하게 시상식장에 앉아 있었고요. 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수상 소감 들어보시죠. Thank you. So this is just a wonderful one because this includes, this goes to just about everybody I can think of, and I want to thank the total crew. I want to thank Joe Himes and Marco Barla and everybody who nurtured this film, the whole marketing department at Warner Brothers. In the year of the woman, the greatest woman on the planet is here tonight. That's my mother, Ruth. So, I want to thank Bob Daly and Terry Semel, the whole executive strata over there. Warner Brothers lost a great friend, Steve Ross, this year. Steve did get to see this picture, and he predicted this outcome. So I'll dedicate this to Steve Ross. Thank you.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클라우디아의 테마입니다.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볼까요? 작품상은 용서받지 못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 남우상은 센터 오브 워먼의 알파치노, 주연 여우상은 하워즈 앤드의 엠마 톰슨, 조연 남우상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진 해크만, 조연 여우상은 내 사촌 휘니의 마리사 토메이, 각본상은 크라잉 게임, 각색상은 하워즈 앤드, 편집상 역시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돌아갔고요. 분장상은 드라큘라, 미술상은 하워즈 앤드, 시각효과상 죽어야 사는 여자, 음향효과상은 드라큘라, 음악상은 알라딘이고요. 녹음상은 모이칸 조의 최후, 라스트 모이칸에 돌아갔고요. 촬영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의상상은 드라큘라, 외국어 영화상은 인도 차이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가상은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를 작사 작곡한 알란 맨켄, 팀 라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서울 논현동의 작은 천사표 박선옥 씨께 띄워드릴게요. 레즈나벨, 피부 오브 라이, A Whole New World. 제65회 아카데미 시상식으로 1시간 엮어드린 FM 영화음악. 지금까지 홍동식 프로듀서 저 장은임이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편한 밤 되십시오.